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직 지휘하신 역사적인 보천보 전투 승리 80돌 기념 주황보고대회가 3일 량강도 예술극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대회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박봉주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 일꾼들과 당, 무력, 성, 중앙기관, 교육부문 일꾼들, 공로자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에 참가하는 당선전 일꾼들, 216사단 일꾼들과 돌격대원들, 량강도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남 동지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는 일제를 쳐부시는 무장투쟁을 국내 기피해로 확대하고 온 교리를 거적적인 전민항쟁으로 불러일으키시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탁월한 전략적 구상에 따라 진행된 보천보 전투의 빛나는 승리는 우리인민의 항일무장투쟁과 세계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에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천보 전투는 조선의 혁명가들이 항일무장투쟁의 전 노정에서 시종일관 견제해온 투철한 자주적 입장과 반주적 입장을 남김없이 과시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국 해방 위협의 필승 불패성을 힘있게 확증한 의 깊은 사변으로 우리 인민의 항일혁명투쟁사에 특기할 역사적인 전투로 길이 빛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나온 80성상 우리 혁명의 앞길을 밝혀온 보천보의 불길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협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시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최후 승리를 앞당기는 투쟁의 기치로 더욱 거세차게 타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라는 역사의 진리를 순간도 잊지 말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주체의 사회주의를 피와 땀, 목숨을 바쳐 견결히 지키고 끝없이 빛내어 나갈 때 대해서 그는 강조했습니다.